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단은 존칭은 생략하고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새로 입각한 집권 2기의 입각자 명단이었습니다. 귀에 익은 이름도 있고 귀에 좀 서른 이름도 있습니다. 글쎄요, 6월 폭풍으로 유난히 추울 것 같은 이번 겨울. 그들의 어깨도 한층 무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이텔로 이완휘 학생이 음악은 꼭 따뜻한 난로 같아요 이런 글을 적어보내셨는데요. 정말 이 곡 따뜻한 그런 난로 같은 느낌 안 드셨습니까? 영화 닥터 중에서 Strange Angel 로리 앤더슨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FM 영화음악이 신년 선물을 이번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케빈 코스트너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한 완전한 세상 퍼펙트 월드의 시사권인데요. 이 시사권은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의 손에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1월 20일까지 엽서에 간단하게 적으셔서요. 이 질문에 나라면, 내가 만약에 전지전능하다면 완전한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답을 적어주시면요. 100분을 추첨해서 시사권 표 2장씩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영화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쓰고 나왔던 선글라스도 그 100분들께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MBC FM,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1993년 시간여행 그 뒤편이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떠나죠.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대대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나이들의 모험과 진한 우정, 그리고 사랑. 홀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삼총사 브라이언 아담스, 로스트월 스팅, 락계의 삼총사가 전해주는 감동의 노래 All for Love. 홀리그램. 자신을 예뻐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브레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브레를 하세요. 받쳐진 가슴에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브레. 사랑의 비너스. 저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감상이요. 특기는요? 퀴즈 맞추기요. 네? 그럼 바로 이거네요. 700-9950. 사랑과 영혼, 황기영, 나홀로 집에 등 수많은 영화 주인공이 되어 풀어가는 퀴즈의 세계. 도전 영화 특급. 700-9950. 잃어버린 성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심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삼양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 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이 계절에 혼자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장편소설 여자의 남자.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어요.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기를 가져왔구나.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200 야 3원 납점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여자친구 사가지 여드름 용돈 유머 흑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주라기공원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93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문민 정부는 자잘한 구석까지 개혁의 칼날을 치켜듭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담배꽁초를 버리고도 잡히지 않으면 2만 5천 원을 벌게 되었고요. 압구정동을 기습적으로 단속하기도 했죠. 그때 What's matter 하면서 양키들처럼 어깨를 으쓱거리던 그 오렌지족들이 막상 닭장차에 실리니까 경찰 아저씨 한 번만 봐 주이소 이렇게 말했다는 그 후문도 꽤나 유명하죠. 사정한파에 아무도 선뜻 골프장에 나타나지 않는데 용감하게 전직 장관 부인이 골프를 치러 나갔다가 목걸이에 벼락을 맞아서 횡사한 7월 10일. 이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씩씩하게 내안합니다. 그 뒤로 주라기의 공룡들도 돈을 쓸어 담기 위해서 빈 망태기 짊어지고 아주 씩씩하게 따라 들어왔죠. 덕분에 우리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가 프로포즈한 지 30일도 못 돼서 딱지를 맞게 됩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에 이 쥬라기 공원을 개장할 작정이니까 101번째 프로포즈는 좀 비켜달라는 그런 극장 측의 요구가 있었어요. 당연히 101번째 프로포즈의 신신의 측은 일정 불사를 각오하고 항전에 나섰고요. 그 결과 극장 측은 내년 여름 신신의 제작의 새 영화를 우선적으로 상영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신신에는 내년 여름을 겨냥해서 SFX 영화 구미호를 준비 중인데요. 공룡이 놀다 간 골에 등장할 꼬리 아홉 달린 여우. 우리 모두 기대할 만하지요. 역시 우리 민족 감성에는 공룡보다는 이 구미호가 적격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올여름 쥬라기의 공룡들은 경쟁작인 슈퍼마리오와 라스트 액션 히어로 이 영화들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영화를 아끼는 사람들은 이른바 괜찮은 비헐리우드 영화 지중해, 헛소동, 그리프터스를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극소수지만요. 자, 그 극소수 중에 한 분이시죠. 부산 해운대구 반여 1동의 최준영씨. 헛소동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Sigh No More, Ladies. 한숨은 이제 그만, Sigh No More, Ladies, 헛소동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7, 8월 극장가의 우리 영화는 딱 한 편이었죠. 할리우드에만 써서 외로운 싸움을 치르고 있었던 영화는 바로 김희석 감독의 그 여자, 그 남자였는데요. 이 즈음에 정승화 씨와 장태환 씨 등은 두 남자를 고소합니다. 바로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고소해서 법정 싸움을 시작한 거죠. 그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38년 만에 자민당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요. 반도 남쪽 해남 땅에서는 비행기 한 대가 무너져 내립니다. 6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고를 예견하듯이 석 달 전 4월에는 두 편의 비행기 추락 영화가 개봉됐었죠. Alive와 Hero 이 두 편이었는데 글쎄요. 항공 관계자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이텔의 조광현 씨, 신광호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얼라이프 중에서 아베 마리아, 아론 네빌의 음성이었습니다. 8월 첫 주, 대전 엑스포가 개막될 때쯤 훔친 돈다발을 길에 마구 뿌리고 다니는 이상한 도둑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아리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인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도둑 맞은 엑스보다 훨씬 적은 돈을 피해액으로 신고해서 사람들을 더욱 아리송하게 만듭니다. 도둑이나 돈 주인이나 서로 자기 돈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겼기 때문일까요? 그 일주일 후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때부터 몇 달 동안 가명, 차명, 도명 이런 단어들이 우리 귀를 따갑게 했죠. 이 실명제의 여파는 영화계까지 밀어닥쳐서 많은 영화사들이 자금난을 겪었고요. 그 중에 몇 개 회사들은 끝내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통일의 꽃 임수경 씨가 7년 만에 대학 졸업장을 받은 8월 하순. 제1차 대학 수능시험을 앞두고 고사장 주변에 매미들을 잡아들이라는 체포령이 내려졌죠. 그 와중에 김근태 씨를 고문한 4명의 전직 경관들이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체포 구속됩니다. 세상이 바뀌긴 좀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8월 말 전직 두 대통령이 해명서를 발표합니다. 청와대의 뜨거운 감자였던 율곡 비리, 평화의 댐, 이 두 사안에 관한 것이었죠. 8월의 극장가도 역시 샤론 스톤의 벗은 몸을 훔쳐보는 슬리버가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너무나 뜨겁게 짝사랑한 나머지 짝사랑하는 여인의 사실을 절단하는 박싱 헬라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가 가세합니다. 하이틀의 변현미 씨 아주 오래전에 신청하셨는데요. 줄리안 샌즈, 닉과 아트 가펑클, 로렌스가 바에 있을 때 흐르던 음악, 바로 레니 크래비츠의 노래입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레니 크래비츠가 부르는 It Ain't Over Till It's Over, 영화 박싱 헬레나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9월, 이달에는 고위공직자 1,167명이 재산을 공개했고 국민들은 재산 공개액을 보고 코웃음 쳤고 곧이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옷을 벗습니다. 이문욱 전 감사관이 무죄를 선고받고 즐겁게 추석을 보낸 데 비해서 이 두 총수는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추석을 보내게 된 거죠. 하지만 추석이 낀 9월의 극장가는 후끈 달아오릅니다. 특히 미친 사람들이 그 열기를 부채질했는데요. 아내가 총격으로 사망한 뒤에 미쳐버린 피셔 킹의 로빈 윌리엄스, 사랑에 빠져서 바르비트루산제 한 알, 아스피린 한 알 반, 미르가당 세 알, 텔레스타 네 알, 수면제 두 알, 플럼 시럽 한 병을 한 입에 털어넣는 중독된 사랑의 이사벨 아자니, 죽어도 대통령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사선에서의 미친 존 말코비치,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기에 미치진 않았지만 정신없이 동분서주하는 야망의 함정의 탐 크루즈, 정신없이 도망가는 도망자의 해리슨 포드까지 합세해서 한바탕 격전을 치릅니다. 또 백발마녀전, 비터문, 이스트 LA 스토리 같은 영화들도 한자리 놓칠세라 막차를 집어탔지요. 그리고 깐느 그랑프리작 피아노도 이때 개봉돼서 과연 손님이 들까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아주 많은 손님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레드핫 역시 소리소문 없이 관객을 끌어들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훈장감은 역시 우리 영화였습니다. 서편제가 추석을 넘길 정도로 롱런했고요. 신승수 감독의 가슴 달린 남자도 꽤 선전을 했습니다. 저 가슴 달린 남자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 영화 가슴 달린 남자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띄워드렸습니다. 10월에 들어서자마자 러시아에서는 열친파와 반열친파가 유혈 충돌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엘친 정권이 침몰하는 듯 싶더니 사태는 반전돼서 반열친 진영, 그러니까 보수파의 항복으로 끝을 맺었죠. 그 며칠 뒤인 10월 10일 우리나라의 서해에서는 배 한 척이 침몰합니다. 292명의 고귀한 생명도 함께 침몰했죠. 이 회리호 침몰 사건은 피해도 피해였지만 선장이 살아있다 아니다 뭐 이런 불신까지 겹쳐져서 우리 마음을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10월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카타르에서 벌어진 월드컵 축구 예선 소식이었습니다.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일본에게 당하고 말았던 것이요. 하지만 하늘이 도왔을까요? 이라크의 오만 자파르가 로스타임을 넘긴 직후에 헤딩한 공이 일본의 네트를 갈랐고요. 그 골 하나가 우리의 10월을 악몽의 늪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한이라크 대사관에 전화한 전화는 모두 불이 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싶은 이라크, 결혼하고 싶은 오만 자파르였죠. 자, 이렇게 해서 10월이 끝날 때쯤 영화 서편제가 드디어 100만을 돌파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영화들은 완전히 침묵으로 빠져듭니다. 김호선 감독의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별로 보고 싶지 않는 영화가 되어버렸고요. 파시의 흑인 총잡이들은 우리 가을 하늘에 무턱대고 화풀이 총질만을 해댔습니다. the shell. Make it a kill. The Lord God gave this life to live, and man takes on. Free from the cleaning of shackles. 손가락이 기타 줄에서 미끄러지면서 나오는 소리가 상당히 감각적이죠. 데이빗 앤 데이빗이 부르는 Free at Last, 영화 파시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최만근 씨, 황준호, 위성범, 최규훈 씨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겠죠? 자, 11월 유럽에서는 유럽 공동체 EC의 통합을 목표로 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됩니다. 이제 세계 경제전쟁은 EC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이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중심으로 불붙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대전엑스포의 불이 꺼지고 성철 큰스님 다비식의 불도 꺼지면서 우리의 11월은 10월과 마찬가지로 침묵에 빠져듭니다. 게다가 북한과 미국이 핵사찰을 둘러싸고 공방을 계속할 즈음에 6월의 폭풍이 한반도에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농꾼들이 삭발을 하고 제네바에 건너간 의원님들도 또 통역을 맡은 제주 처녀도 삭발을 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12월 15일 타결됩니다. 그 결과 46년간 지속되어 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가 물러났고요. 우리 경제시장이 완전히 개방됐고요. 동시에 황인성 내각도 물러났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 내내 우리 곁에 몰아쳐온 개혁바람과 대형사고, 6월 태풍 이런 것들 덕택에 유난히 바쁘고 추운 연말입니다. 이 얼어붙은 겨울을 연말 극장가가 녹일 수 있다면 93년을 조금이라도 빨리 잊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패왕별이 결혼 피로연 같은 동성애를 모티브로 한 영화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트루 로맨스,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삼총사, 데몰리션맨, 태극권, 리얼 맥코이가 한판을 치를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 피비린내 나는 육박전에서 올해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와 투 캅스가 끝까지 살아남아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93 시간여행 마칩니다. 자, 투 캅스 중에서 파트너로 오늘 93 시간여행 마칠까요? 최규성의 노래입니다. FM 영화 음악 듣고 계십니다. 하일군 재래 중에서 허르, 하일, 언제쯤, 매연방의 노래였습니다. 최진식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인천 북구 부평 3동의 장미정 씨의 엽서도 잘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 두 분들을 위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원작 소설이죠. 올란도.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가 Coming. 지미 소모빌의 노래로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